바람이 오늘따라 왜 이리 허전한가. 하늘은 높고 푸르른데 내 마음은 왜 이런가. 나 혼자만 세상에 있는 건가. 아니 그렇지는 않을 텐데. 그러면 이렇게 비어버린 가슴, 이 가슴은 웬일이란 말인가. 혼자서 가로수길을 걸어 뒷바람 불며 갈까. 아, 천천히 절뚝길을 따라 담배를 피며 갈까. 아, 오늘 같은 날이면 내 마음을 누구에게 전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외로운 날이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야지. 마음을 누구에게 전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외로운 날이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야지.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야지. 어떻게 하냐고